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돌세에 즈음하여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가 최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강권 전횡을 짚으시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김종일 각하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